조선에서 국제축구위원맹 높은급 축구감독 강습이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기간에 있었습니다.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된 이 강습에는 중앙급 체육단 남녀 감독들이 참가했습니다. 강습에서는 감독들의 역할과 경기 체계, 속도 훈련 등 훈련 지도에서 나서는 이론 실천적 문제들이 취급됐습니다.